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이용 남동진은 이를 대브리텐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대브리텐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의 국경절인 여왕의 생일 공식 기념일에 즈음해서 여왕과 영국 이민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그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